제11과 여행자 수표 구입 Lesson 11. Buying Traveler's Checks 단어 Vocabulary 은행 Bank 사무원 Clerk 휴일 Holiday 여행자 Travelers 수표 Checks 통화 Currency 제안하다 Suggest 미화 US dollars 받아들여지는 accepted 어디에서나 everywhere 현지에 local 우리들의 our 나라 country 여금 charge 수수료 commission 다른 other 각각 each 기타의 another 현금 cash 환금 exchange 외국 foreign 쓰다 spend 돈 money 더 안전한 safer 계획 plan 절약하다 save 휴대하다 carry 신고하다 declare 초과된 over 최고 한도의 maximum ohm draft 혹은 or 대부분의 most 문장 text 실례이지만 좀 도와주시겠어요? Excuse me. Can you help me? 뭘 도와드릴까요? Yes. What can I do for you? 얼마 안에서 휴가를 가는데요. I'm going for a holiday soon. 여행자 수표가 필요하세요? Do you need traveler's checks? 예. Yes. 어디 화폐를 필요로 하세요? What currency do you want to buy? 무슨 화폐가 좋을까요? What do you suggest? 미화는 어디에서든 통용이죠. US dollars are accepted everywhere. 여기 돈을 가져가도 될까요? Can I bring my local currency? 이곳 현지 화폐는 어디든 통하지는 않는데요. Our local currency is not accepted in every country. 제가 미화를 매입할 경우 당신은 수수료를 매기나요? Do you charge a commission if I buy US dollars? 그렇습니다. Yes. 그 외에 무슨 요금이 있나요? What other charges are there? 수표마다 요금을 내야죠. There is also a charge for each check. 여행자 수표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Will I pay another commission when I cash the traveler's checks? 그래요. 선생님이 여행자 수표를 외환으로 바꿀 때마다요. Yes. When you exchange your traveler's checks for foreign currency. 왜 내 돈 전부를 수수료로 소모해야 하죠? Why should I spend all my money on commission? 그건 여행자 수표가 현금보다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Because traveler's checks are safer than cash. 내가 방문할 그에겐 한 나라는 여기 화폐를 받아줘요. One country I plan to visit will accept our local currency. 그럼 여기 지폐를 좀 가져갈 수 있겠네요. Then you can bring some local currency with you. 이 경우에는 한 번의 수수료는 남겼군요. This will save me paying one commission.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현금을 수대하는 것은 안전치 않습니다. You are correct. But it is not safe to carry too much cash. 한 나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까? Do I have to declare the money I take to a country? 최고 한도액 이상은 신고하셔야지요. You must declare the cash over the maximum. 은행 환호음이나 여행자 수표도 신고하나요? Do I have to declare my bank draft or traveler's checks? 대부분의 나라에서 필요 없어요. Not for most countries.